울지 마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당신의 눈물마저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에 슬픔이 머물고 있나요? 눈물이 흐르고 있거나 흘렸던 눈물의 자국이 아직 남아있나요? 괜찮습니다. 슬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슬픔이 약함이 아니라는 이야기, 눈물이 패배가 아니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더욱 아름답고 강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마음을 열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슬픔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이 슬픈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일까요? 누군가와 이별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꿈이 부서졌기 때문일까요? 슬픔은 항상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만 슬퍼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당신의 슬픔은 당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따뜻한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눈물은 영혼의 정직한 언어입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강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울지 말라고, 견뎌내라고 말하죠. 하지만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눈물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가장 진실한 표현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 그리움, 사랑을 눈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로봇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바라보며 말해보세요. 나는 진실하게 느끼고 있다. 나는 살아있다. 세 번째 메시지, 약함은 인간다움의 시작입니다. 강함과 약함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을 강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아픈 것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슬픈 것을 슬프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나무가 태풍을 견디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힘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틈입니다. 깨진 그릇에 금으로 이음새를 메우는 일본의 킨츠기 예술을 아시나요? 그 그릇은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경험들, 슬픈 순간들이 당신을 부서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틈으로 들어온 빛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당신이 겪은 슬픔과 아픔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의 상처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만든다. 다섯 번째 메시지, 슬픔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보통 슬픔을 빨리 떨쳐내려고 합니다. 마치 슬픔이 우리를 해치는 적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슬픔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일부이고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슬픔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아, 지금 내가 슬프구나. 이 감정도 나의 일부구나 하고 인정해보세요. 바다의 파도처럼 슬픔도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파도와 싸우려 하지 말고 함께 흘러가 보세요. 여섯 번째 메시지, 슬픔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약간의 아픔이 필요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과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슬픔은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전의 당신보다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몸이 완전히 녹아내려야 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아름다운 날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도 그런 변화의 과정입니다. 일곱 번째 메시지,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겪어온 모든 어려움들을 말입니다. 그때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당신은 모두 견뎌냈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지금 느끼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것도 견뎌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이미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메시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입니다. 완벽한 강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함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울어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메시지, 치유는 직선이 아닌 나선형입니다. 치유가 일직선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졌다가 다시 힘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때로는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슬프다고 해서 후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치유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마음의 상처는 몸의 상처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열 번째 메시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과 같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아픔이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주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 사랑스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1번째 메시지, 슬픔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 직전입니다. 겨울이 가장 추울 때가 봄이 오기 직전입니다. 당신의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순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변화가 곧 올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슬픔과 기쁨은 함께 춤을 춥니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깊이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깊이 기뻐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맞이해 보세요. 안녕 슬픔아, 너도 내 삶의 일부구나. 너 때문에 나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 고마워. 당신의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사랑할 줄 안다는 증명이며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슬픔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통해 더 강해질 자격도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나는 슬픔과 함께 춤추며 그 안에서 나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의 슬픔도 나다, 나의 눈물도 나다, 나의 약함도 나다.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은 슬픔 속에서도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